예, 오늘 우리가 함께 아침에 묵상하는 역대상 14장 전체의 말씀에 보면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또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저께까지의 말씀, 역대상 13장 말씀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하려고 했던 몇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었죠. 그리고 잘못된 방법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4장에는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뒤에 일어났던 몇 가지의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전체의 이야기들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시며 다윗을 축복하신 이야기들이 나오고 또 다윗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똑같아 보이는 이야기들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아침에 말씀을 좀 묵상해 보려고 해요.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주셨던 복들 다윗에게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누렸던 복들 함께하는 다윗의 모습들 이렇게 우리가 다윗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 다윗의 인생 전체에서 보면 세상적으로 이 역대상 14장의 말씀이 가장 축복을 받았던 때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성경 안에 있으면서 성경이 다윗의 복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그가 자기를 왕으로 자기가 왕이 된 것들, 그리고 이스라엘이 지금 높이 들림을 받으면서 발전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2절에 보면은 누구로부터 왔다는 것들을 알고 있었대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를 높이고 계시다는 것들을 깨달았대요. 사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도, 사무엘 하에 있는 말씀이었지만, 이 역대상에 있는 14장의 말씀과 동일 본문이 되어지는 사무엘하 5장의 말씀을 수요일 날 말씀을 통해 나누었어요. 거의 같은 말씀인데요. 여러분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뭐 다윗처럼 높아지고 성공해지고 왕이 되는 이야기를 보려고 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도 왕이 되기도 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다윗이 자신의 인생의 가장 높고 큰 전성기, 그리고 가장 세움을 받았다고 하는 그 시기에 그는 자기의 능력, 자기의 열심, 자신이 살아왔던 여러 가지 경력들을 이야기하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왕이 되었고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잘나서 내 나라가 이렇게 잘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무엇을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믿음 있는 것 같지만 인생에 성공하고 높아진 순간 하나님 잃어버리고 자기가 잘난 것들로 생각하며 교만하여 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주님을 찾고 의지했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복 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을 고백하지 못하고 무너지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인생의 최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어요. 주변의 나라인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궁전을 짓기 위해 여러 가지 물건들을 대여주고 사람들이 자기를 막 도와주는 상황들이 와요. 5절부터 7절에 보면은 가정이 막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들과 딸들이 막 태어나면서 또 번성케 되어지는 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8절부터 17절에 보면 블레셋과의 두 번의 큰 전쟁에서도 승리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들 속에서 다윗은 무엇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고 있음을 그는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수요일 날도 얘기하고 계속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또 나를 이 자리까지 세워주셨고 내가 지금 받고 누리고 또 하나님 안에서 경험하고 있는 축복들이 있다면 그것이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민 생활 이런 긴 세월 가운데 지금 이 자리까지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여기까지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원해요. 또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8절에 보면 인생에 아주 큰 위기가 왔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르바임 골짜기에 쳐들어왔다는 얘기는 르바임 골짜기는 예루살렘과 아주 가까운 골짜기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궁정 코앞까지 적들이 이미 들어와 왔다라고 해요. 이건 무슨 이야기를 해요? 위급하고 아주 또 위험한 긴급한 상황이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10절에 보면 다윗이 한 첫 번째 행동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갑니까? 라고 질문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위급하고 긴급한 순간 하나님 앞에 맨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여러분 아무리 긴급하고 위급한 순간이 왔을 때라도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갑니까? 지금 지난 수요일날 얘기한 대로 다윗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예루살렘 성 안에 있어요. 예루살렘 성은 천혜의 요새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할 때 성 안에 요새 안에 있다는 것들 얼마나 큰 축복이고 유리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질문했어요. 하나님 내가 블레셋을 치러 올라갑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을 넘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11절에 보면 그냥 쉽게 말씀이 나오지만 다윗과 그의 무리가 바알브라심까지 올라가서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쳤다라고 그래요. 안전할 것 같았던 자신을 보호해준다라고 생각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알브라심이라고 부르는 것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전쟁한 것들. 어떻게 보면 익숙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예루살렘 성을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또 재미있는 것이 13절 이후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간의 기간이 지나고 나서 2차로 이스라엘을 침공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시 골짜기를 침범했다. 여러분 한 번 승리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똑같은 일을 겪어요. 그런데 성경은 14절에 다윗이 또 하나님께 붙잡았다라는 것들을 강조해요. 여러분 자신이 한 번 경험했던 일들 그리고 자신이 한 번 승리했던 일들 그 가운데서도 똑같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왔던 것, 그 다윗의 모습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처음 할 때는 긴장하고 두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잘 되고 내 힘으로 된 것처럼 뭔가 큰 성공을 거두고 나서 두 번째, 세 번째 똑같은 일을 맞이할 때는 기도하지 않고 일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때에도 뭐 했대요? 똑같이 하나님께 붙잡았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긴급하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앞에 묻고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든 반복되고 익숙한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오늘 다윗의 믿음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한 말씀을 짧게 우리가 14장 전체의 말씀을 통해 이해하고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돕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이시죠. 이웃나라인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당시에 여러분 두로라는 나라에서는 최고급의 건축자재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건축자재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최고의 건축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람이라는 왕이 다윗이 그의 궁전을 지을 것들을 알고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고 도와주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다윗이 뛰어나서 그런 것 같지만 히람이라는 왕이 자기를 막 도와준다는 것 여러분 이거 은혜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 나를 도와주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복이에요, 여러분. 만남의 축복.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선생님을 만나는 것. 좋은 부모를 만나서 부모로부터 많은 은혜와 사랑과 도움을 받는 것. 좋은 교회를 만나서 성도들과 목회자에게 좋은 믿음의 도움을 받는 것. 이거 다 은혜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것이 누구로부터 왔대요?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 3절부터 7절에 보면 다윗에게 아들 아내를 맞아 다윗이 아들과 딸들을 낳았대.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가정을 세우려고 하지만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고 특별히 가정에 생명을 더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아내와 남편을 만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의 복임을 기억하시는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8절부터 17절 우리가 읽은 대로 보면 다윗이 블레셋과의 두 번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주치는 수많은 대적들, 문제들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도 내 힘과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임을 기억하시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고백했던 거예요. 전쟁이 나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속했다.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건강을 지키는 것 같고 내가 내 힘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기고 사업장을 유지하고 직장을 다니고 있는 것 같고 여러분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내 자녀들을 내가 열심히 잘 가르쳐서 지금 여기까지 인도한 것 같지만 세상에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지금 이 자리까지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심을 기억하시고 아시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다윗에게 있었던 세 개의 믿음의 모습들을 바라봤어요. 예, 자신에게 은혜를 주신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기억하는 것. 자신이 또한 위급한 상황 가운데 그리고 자신이 익숙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묻고 기도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모습들.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또 도전이 되어지고 나를 돌아보며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귀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복들을 쭉 떠올리면서 내가 알고 있던 알지 못하고 있던 내가 입술로 고백하던 고백하지 않던 내 삶에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셨던 것처럼 여전히 함께 하시며 허락하시는 복들을 돌아보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돕는 사람들을 붙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우셨고 또한 무엇보다도 여러 문제와 대적들과 환난들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복이 여전히 내 삶에 가득하고 있음을 깨닫고 감사하시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